제가 지난번에 성전과 임마누엘 예수라는 설교를 한 후에 그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번에 걸쳐서 지어졌고 몇 번에 걸쳐서 무너졌으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이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론에 함께 나눈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지었죠? 그 위치가? 예,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으로서 창세기와 연관이 있는 산이죠. 그 산에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매칭이 되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과 예수님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돌 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위에 법궤를 올려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제1성전 시대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시대.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범죄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의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과 함께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때보다는 더 많은 재화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라하고 거의 그냥 성전의 모양만 갖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약 46년 동안에 걸쳐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래서 그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후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내가 증축시켜주고 좀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의 왕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2성전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부터 헤롯 왕이 증축한 시대까지. 그리고 이 헤롯이 증축한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AD 7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 여러 가지 국지전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와해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입니다. 그 벽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벽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준공되지 않고 있다가 AD 7세기경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곳이 이슬람의 성지다라고 해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슬람의 그 선지자였던 마호멧이 천사장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 신비한 말을 타고 승천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 이삭이 받쳐진 그 돌 위라고 하여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삭이 받쳐진 그 돌에다가 황금돔 사원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내의 중심부에 세워져 있는 황금색의 돔으로 휘황찬란하게 성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성경의 모리아산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얽혀있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얽혀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앞서 말한 대로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금품을 주고 당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권을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였던 것이지요. 그리워서도 그는 늘 그 마음 가운데 그 자괴감,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불안한 감 때문에 인해서 이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였던 인물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 암네를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외가 세력, 이 외척 세력들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자신의 부인과 그 일족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마리 암네를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 블루스라는 인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라서. 친족까지라도 나의 왕권을 위협하고 나의 왕위를 가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가차없이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었던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이 말이 이 헤롯 왕에게는 어떻게 들렸었겠습니까?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헤롯 왕은 그 불안함과 그 잔인성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유아 학살의 그 대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요.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리안이란 말인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치가 바로 이 리안, 이 심히라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가 노한 거죠. 근데 이 노했다는 단어도 헬라어로 디모어란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미쳐서 날뛰면서 박사들에게 물어봐서 별이 나타났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두 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유아들을 다 죽여버려. 베들레헴부터 그 지경 가운데 있는 근방에 있는 그 아이란 아이는 다 죽여버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작은 성읍으로서 인구가 약 1,000명 남짓한 그런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이때 살해된 유아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이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두 가지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좀 이것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나누는 내용은요 그동안 제가 설교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중간중간 또 드문드문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의 본문을 찾아가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나타난 두 가지 예언의 성취.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라고요? 플레로라는 단어라고요. 이게 신약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요. 이게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완성하고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할 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데 무엇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어떤 말이 성취되는 거죠?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이 불렀다 함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뭐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렀다는데 이 내 아들이 누굴까요? 이게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인물이죠. 또 바알들에게 제사했던 인물들이고 우상에게 분향했던 자들인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내 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사건을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그 사건과 매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지금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는 이 사건은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람을 이루라함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사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모형이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완성이라는 거죠. 성취라는 거죠. 플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태는 전혀 다른 이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같은 것으로 얘기할까요? 이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 용어로요. 동일시화 개념인 거예요. 동일시 시킨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매칭을 시키고 동일시 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좀 더 찾아볼게요. 이러한 동일시 개념은 계속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찾아보세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플레로라는 단어가 또 쓰여 있는 거예요. 이루다라는 말이 플레로인 것입니다. 역시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의라는 것은 이게 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실 만한 조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조건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채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무흠하신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죠. 죄 있는 자들만이 침례를 받아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마치 인간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동일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신들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받은 사건은 영적 의미로 볼 때 이것은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상 사건인 홍해 사건을 인간의 삶으로 동일시시켜서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침례를 받은 사건과 영적인 의미가 동일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출애굽하시고 지금 침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사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왜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걸까요? 왜 40일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매칭이 되죠? 무엇과 매칭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뭘 했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동일시시키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오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금식 생활하시면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 말씀으로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떡으로 살았지만, 이 세상에 그 떡 주세요 하면서 그 떡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야. 진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아버리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다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그것은 무슨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떡을 먹고 그들이 배부르게 40년 동안 살았다, 그것이 아니고요. 만나를 내려준 사건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오셔서 이스라엘화 동일시 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시고 출애굽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홍해를 지나셔서 40일 동안 그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버리는 그 동일시화시키는 그 순종의 광야 생활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동일시 개념이에요. 동일시 개념은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던 그 사건, 이게 동일시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까요? 왜 하나님을 오시지 않고 왜 인간의 몸을 굳이 입고 오실까요? 우리 인간의 삶을 대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대신 살아서 내가 너희들이 살아내지 못한 그 불순종의 삶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낼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신 거죠? 그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이 부활할 것처럼 내가 이 부활을 대신 먼저 앞서가서 해줄게. 그 너희들이 이제 그 죽음을 지나서 부활한 존재가 될 거야. 그 동일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출애굽과 침례와 그리고 광야의 시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복음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 가셨구나. 그래서 출애굽 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내 모습이구나.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옛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주님이 덮으시고 새 이스라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새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시화되어서 살아가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덧입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구원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시의 개념에서 우리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의리의 우로는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삶이 내게 입혀질 때에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다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전쟁마다 승리한 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동일시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그 믿는 믿음, 이 간단한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그 모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성취 두 번째 모습은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한 것이 오늘 이 유학살과 무슨 연관이 돼? 그게 왜 이루어진 거야? 이게 뭐가 매칭이 되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헤롯은 두 살 아래의 유아들을 모두 다 학살하자 그때 당시 아이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통곡하는 소리로 울려 퍼져 나오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 인근에서.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보고 그것은 마치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매칭을 시키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은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대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이죠. 이 에브라임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자, 설명 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인데 장자로 간택을 받는 거죠. 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맞게 축복함으로써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로 간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요셉에게 말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양자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몇 번 설명드렸죠?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고요. 12지파 중에 빠지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는 인물이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지만 사라진다고요. 요셉 지파 대신 누가 들어가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양자로 야곱에게 입적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열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요셉 지파는 빠지고 그 나머지 열 지파 중에 야곱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이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곱의 양자로 입적됐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것이죠? 라헬이 되는 거죠. 야곱의 부인, 요셉을 낳았던 엄마. 그러니까 라헬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라헬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상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것을 기록하면서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의 그 통곡 소리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아 학살이라는 이 두 사건을 마태는 매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매칭을 시킬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라헬이라는 엄마가 마치 살아서, 과거에 죽었지만 살아서 그 에브라임 집과 북이스라엘이 잡혀가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처럼 이 유학살의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은요, 그냥 이 한 구절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한 구절이 31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3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끝까지는 다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나아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5,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라헬의 애곡을 얘기하고 있지만 16절에서는 바로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회복 가운데 라헬의 눈물의 이야기가 한 절만 딱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갖고 살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그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가 너희가 가게 되면 그 메시아가 너희들과 함께 동일시화되는 그 삶을 살아서 너희 마음에 믿음을 줘서 너희들이 그것을 살아버린 자들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예언이 31장 33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얘기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전체는요. 눈물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거기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눈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곧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영원히 춤추는 자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오늘 마태가 인용하는 것이죠. 유아 학살로 말미암아 슬픔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며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회복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시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마태가 그것을 매칭을 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것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전체를 쫙 보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급박하게 나타나서 모세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서 나와. 다시 나사렛으로 가. 막 그러면서 피해가. 동방에서 피해가. 그럼 다섯 번에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계속 조절하시면서 구원시켜 나가면서 그 어려움들 피해 나가시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그 뜻과 세상의 그 뜻이 맞물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조절해 가시는 영적인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그 모세와 유아 학살의 스토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간택하셔서 그 인물을 오히려 애굽의 왕으로 들으밀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고대 사가의 기록에 보면요. 나일강에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민족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잉태하는 그 민족들을 멸절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출애굽의 장정을 이끌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모두 출애굽해서 그 홍해라는 건너지 못할 강 앞에 멈추게 됐을 때 그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눅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 애굽병정들은 그 속에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그 모습들.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의 대신이 이스라엘 족속,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관계를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그 왕궁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일들을 역전시켜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속에 그러나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거대한 손길을 그 영적인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마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분 성도님과 함께 대화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정세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분이 민주화 세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저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왜 위정자들이 그렇습니까? 좀 좋은 사람 세워주세요.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성격과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가 그 기도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시옵소서. 이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옳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해밀턴의 이민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박혀져 있는 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과 회복과 참 구원을 누리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